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적도기네 민주당 창건 32세 저음에서 적도기네 민주당 전국리의사회에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적도기네 민주당이 창건 후 지난 30년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구호 밑에 나라의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두 당 사이에 맺어진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적도기네 민주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.